네팔 기사협회 위원장 만조라트나 사키야가 최근 신문 아르판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비열한 반공화국 제재 압박 책동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사적해서 제재 교리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고 하면서 저선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제재는 이 나라의 자위적 해국 재력을 더욱 강화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